거침없이 하루에 늘 끝이 있었고 네가 있음에 같은 하루도 달라 그만하고 싶을 때 널 안고 있었고 눈을 떴을 때 같은 하루를 살아 간지러운 말들이 또 생각나 해줄 말이 너무나도 많아서 많은 시간들이 지날 때 우리가 많이 변했을 때 어떤 나일지라도 꿈을 그릴 건가요 나는 그럴 건데요 그댈 그릴 거예요 부서넘길 말들에 곡선을 그었고 바쁜 하루는 핑계가 되곤 했죠 어리석은 나에게 네가 필요했고 그게 참 고마워요 많은 시간들이 지날 때 우리가 많이 변했을 때 그럴 건데요 그댈 그릴 거예요 잘하지 못할 날들의 수도 없이 무너지겠지만 아프지 않을 사랑이라 없을 거야 내 모든 날들과 내 모든 시간을 함께 해줄 사람 많은 시간들이 지날 때 우리가 많이 변했을 때